기술보다 약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너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모두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왜 그래 바로 너 왜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왜 그래 바로 너 왜 지금부터 맨 땅까지 가볼게 오빠 강남스타일 Baby, baby, not